노래 하나 할게요. 해가 뜨면 넥타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비밀. 가자! 1, 2, 3, 4 밤이 되면은 1, 2, 3, 4 진정한 내 모습 1, 2, 3, 4 밤이 되면은 1, 2, 3, 4 진정한 내 모습 Stranger in the dark 여기는 나만의 무대 고마워요.